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텅의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초순서로 너리 오모니 당이요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재화 작사, 림윤상 작곡인 가요 오모니 당이요는 주체 53, 1964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너리는 위대한 소룡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흉흉하게 령도하여 오신 조선노동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신뢰의 사상감정을 반영한 서정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우리 인민에게 끝없는 행복과 희망, 승리와 영광만을 안겨주는 조선노동당을 한없이 자유로운 오모니 당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당의 부름에 깨끗한 충종의 마음을 다 바쳐가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감동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밝고 경건한 소정적 양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옴계 저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칠음계의 음조를 적절히 배합하여 민족적 성격이 뚜렷하게 살아나도록 하였습니다. 아름답고 부드러우면서도 친근하고 통속적인 가요 오모니 당이요는 깊은 감명을 주는 것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영원히 한 길을 가리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종술 작사, 리학범 작곡인 가요는 주체 70, 1981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걸어가려는 우리 인민의 초속 같은 신념과 의지를 웅심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용도 따라 넘고 헤쳐온 준엄한 실현의 고비와 영광의 길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철속의 신념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힘있고 무게있는 존진적인 리듬을 타고 흐르면서 숭엄하고 장중한 종소를 안겨줍니다. 가요는 우리 당을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가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신념을 반영한 뜻깊은 미음곡으로서 오늘도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거모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우리 시기의 독특한 합창과 관인악 형식으로 품위 있게 형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